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가 8일 공보를 발표했습니다. 공보에 의하면 조선반도의 평화와 자주 통일을 위한 북남 해외 재정당단체 개별 인사들의 연석회의 북측준비위원회 총회가 8일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총회에는 북측준비위원회 성원들과 관계부문 일꾼들이 참가했습니다. 총회에서는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중국 심양에서 진행된 북남 해외 실무회의 정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통보됐습니다. 총회에서는 해내외의 재정당 단체 대표들과 광범한 각계각층 인사들의 적극적인 참가와 뜨거운 열의 속에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을 반드시 개최하여 북남 사이의 불신과 반목, 적대와 대결을 청산하고 나라의 평화와 자주 통일 위협 실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는 데 대해 일치하게 강조됐습니다. 총회에서는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 준비사업과 그 성사를 위한 방도적 문제들이 협의되고 해당한 결정들이 채택됐습니다. 또한 북남 해외 실무회의에서 협의한 대로 전민족적인 통일대회합의 명칭을 조국의 평화와 통일, 북남관계 발전을 위한 전민족대회, 전민족대회로 하며 전민족대회 준비를 위한 북남 해외 공동실무위원회를 올해 중으로 내오기로 한 데 따라 북측실무위원회 성원들을 임명했습니다. 총회에서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박명철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중앙위원회 서기국 국장을 전민족대회 북측준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보선했습니다.